난 기도했던 거야. 네가 나처럼 버림받으라고 해서 그녀만 아니면 네가 내게 돌아온 것 같아서 그래 다 내 맘대로 된 거야. 이별 소식에 죽을 만큼 힘들다는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난 좋았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. 나도 나보다 널 더 사랑해.